white love. It's every time. 하늘을 봐 하얗게 눈이 내려와 바람만 눈이 나비가 날아다니는 하늘 꽃송이 그 땅이 온통 하얗게 모두 갈아입고 있어. Let's party. 기억해요.